항상도 변하고 내 모습도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건 오직 사랑뿐. 꽃잎 같은 그 입술 내 사랑 꽃님이 눈물로 불러보는 이 노래여 내 사랑 꽃님이 꽃님이 내 사랑 믿을 수도 지울 수도 없는 그 이름이여 지나버린 추억이라 하기엔 가슴에 남은 사랑 너무너무너무나 커 단백의 달력을 슬슬히 넘기며 추억 속에 그 이름 내 사랑 꽃님이 눈물로 불러보는 이 노래여 내 사랑 꽃님이 꽃님이 내 사랑 눈물로 불러보는 이 노래여 내 사랑 꽃님이 꽃님이 내 사랑 지울 수도 없는 그 이름이여